나 없이도 행복한 거니 내 가슴은 널 향해 우는데 자꾸 멀어져만 가는 걸 너에게 하고 싶은 말 너를 사랑하잖아 너만 바라보잖아 왜 이렇게 날 아프게 해 어떡하라고 이제 와서 사랑했었잖아 내 전부라 말했잖아 너를 사랑하잖아 너무 아파오잖아 차라리 널 잊고 싶은데 내게로 돌아올까 나를 사랑해줄까 초라한 내 욕심에 또 눈물이 나 함께 했던 기억들 하지만 내 가슴이 너를 알잖아 널 기억하나 봐 또다시 눈물이 흘러 너를 사랑하잖아 어떡하라고 이제 다시 사랑할 순 없어 내 사랑은 너뿐인데 너를 사랑하잖아 너무 아파오잖아 차라리 널 잊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줄까 바보 같은 사랑에 또 눈물이 나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그대 나만큼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이란 추억은 내 등 뒤로 남긴 채 이제 널 보내줄게 너를 사랑하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모두 미쳐진대도 기억해줘 나란 사람을 세월이 흘러가도 목숨 같던 사랑이 있었다고